빨간 마루라를 목에 두르고 구름 따라 흐른다 나도 흐른다 아가씨야 내 맘 믿지 말아라 번개처럼 지나갈 청춘이란다 내 이름 석자 하늘에 비고 제 사나이란다